조선의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항공체육과 관련한 개별우표 3종을 발행했습니다. 개별우표들에는 락하산 정점 강하하는 선수의 모습과 모형항공 무선조종 교예기와 지교기가 형상되어 있습니다.